남조선신문 한겨레가 5일 박근혜 역도의 기만적인 대국민 담화를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 사설은 박근혜가 국정농락 초문과 관련한 두 번째 사과를 했지만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정에서 빨리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이 10월 31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는 독재자인 애비의 전초를 답습해왔으며 정경유착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남조선은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